모두 열지 못하게 감춰둔 채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 그때 빛을 담은 조각들이 잠이 든 내 우주에서 난 너를 알아보게 되고 없었던 move.